HUBS. 눈을 감으면 시작되는 여행. 지금 바로 떠나볼까요? 'It's Friday.' 놀라셨나요? 더 넓은 곳, 더 새로운 곳으로 떠나기 위해 인사도 영어로 해봤습니다. 다시 돌아온 만능 가이드 이가은입니다. 다들 잘 지내고 계셨나요? 전 잘 지냈답니다. 오늘 떠날 여행지는 바로 아프리카의 나미비아입니다. 청춘의 여행지로 빼놓을 수 없는 아프리카인데요. 나미비아는 특히 야생 그대로를 느낄 수 있고 길을 지나다니면서도 동물을 볼 수 있답니다. 답답한 일상에 자연 그대로와 동물들을 직접 보면서 몸으로 부딪히는 생생한 여행이 될 수 있을 것 같아 함께 떠나고 싶었습니다. 그럼 만능 가이드 이가은이 준비한 나미비아 여행 출발합니다. 태연, 불티. 타오를 듯 위험한 살포신을 눌러 덮으려 해봐도 꺼지지 않는 너를 어떻게 해야 하나. 여릴 줄만 알았던 그 작은 온기 속 뭐를 감추고 있었니. 내 안에 내가 많아 온 밤이 소란한데 혹시 내 말 이제 타이밍이야 너의 시간이야 숨을 불어넣어 불티를 깨워 타올라라 후후후후 꺼지지 않게 불티 붉은 채 더 크게 번져 후 지금 가장 뜨거운 불 내 안에 작고 작은 불티야 불티야 꺼지지 지지 말고 피어나 오 오랜 기다림 너의 시간을 믿어 나를 닮은 너 불티를 깨워 더 타올라라 오랜 비행 시간 동안 많이 힘드셨죠? 우리 약 20시간을 함께 날아왔네요. 이곳은 빈트훅 호세아 쿠타코 국제공항입니다. 나미비아의 수도인 빈트훅에 위치해 있어 지어진 이름이랍니다. 주위를 둘러보세요. 사막으로 둘러싸인 공항. 색다른 풍경이네요. 사막 위에 지어진 활주로 뒤로 보이는 건물이 공항입니다. 모두들 모래바람에 날아가지 않게 조심하면서 앞에 보이는 버스에 타세요. 제가 직접 운전하면서 나미비아 이모저모를 보여드릴게요. 처음으로 갈 곳은 여기 가려고 나미비아 왔어요 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곳으로 갑니다. 다들 벨트 하시고 고고씽! 시아준수, You are so beautiful. 사막인데 샘물도 보이고 샘물에서 목을 축이는 새, 코끼리, 기린, 심지어 치타까지 보이는 여기가 어디냐고요? 여기는 바로 에토샤 국립공원입니다. 여러분이 보신 게 아주 정확합니다. 가끔 물이 흐르고 마르지 않는 영구적인 샘물은 동물들에게 사막 속 오아시스가 되어주고 있답니다. 슬슬 해가 지고 있는데요. 석양과 동물, 그리고 샘물이 만들어내는 한 폭의 그림을 보는 것 같네요. 우리도 이곳에서 캠핑을 하며 진정한 사막 속 오아시스를 느껴봐요. 우리 옆에 보이는 큰 나무 밑에 차를 세우고 텐트를 치면 오늘의 잠자리는 완성됩니다. 야생과 함께하는 하룻밤의 꿈이 실현되는 순간입니다. 밤하늘의 별은 나미비아가 더물어주는 선물. 규현 마음 색탁소. 오늘 하루 기분 어땠는지 목소리와 얼굴 살피는 일 당연한 일상처럼 소중한 걸 살며시 내 맘 열어봐 달콤한 위로돼 말 한 스푼 구겨진 남편줄 내 온기에 고단한 시간을 잊을 수 있게 도와주고 싶은 걸 만나기 전 일을 먼저 묻진 않을게 소소한 것부터 나누는 그런 사이 된다면 내겐 충분해 하얀 햇살에 젖은 눈물을 다 말리고 동그란 미소 짓는 네 지금 네 곁에서 이렇게 내가 있는 이유야 사는 동안에 네가 겪었던 사랑이면 누구든 난 상관없어 내가 안아줄게 이 세상 하나뿐인 네 마음 세탁소 말이 뭐 중요해 우리 처음인 게 더 특별해 새하얀 빨래처럼 순수한 맘 하나면 준비 끝난 걸 얼룩진 기억 다 지울 수는 없대도 다른 행복으로 있게 된다면 삶은 어떨까 해볼래 하얀 햇살에 젖은 눈물을 다 말리고 동그란 미소 짓는 네 지금 네 곁에서 이렇게 내가 있는 이유야 사는 동안에 네가 겪었던 사랑 널 위해 가끔 비치는 슬픈 표정 속에 내가 있길 기대를 해 눈물이 고인 그 상처까지 이미 내 안에 다 있으니까 사는 동안에 네가 겪었던 사랑 저기 기린이 보이시나요? 기린은 주로 이른 아침에 볼 수 있답니다. 여러 마리가 떼를 지어서 아침 인사를 하며 지나가고 있네요. 기린도 보았으니 아침밥을 먹읍시다. 캠핑의 묘미는 각 부족들의 다른 음식들인데요. 오반보족의 주 요리를 맛보는 걸로 해요. 일명 미에리의 팥 포리지와 마한고가 있습니다. 음식이 죽처럼 보인다고요? 정답! 미에리의 팥은 옥수수 가루 포리지인데 포리지는 흔히 알고 있는 오트밀에 우유나 물을 넣어 만든 죽입니다. 고소한 맛과 든든함을 책임져 준답니다. 마한고는 생선, 염소고기, 양고기, 쇠고기 수티와 곁들여 같이 먹는데 호박, 후추, 양파가 빠지면 섭섭한 요리랍니다. 어떻게 다들 입맛에 맞으신가요? 잠깐 나미비아의 TMI 나미비아는 독일과 네덜란드 지배를 받았기에 그 영향이 아직 남아있어 독일 음식 농부의 소시지인 베레보어와 같은 음식들이 지금까지 전해진답니다. 나미비아에서 독일을 맛보고 싶으신 분들은 여기로 오세요. 어반자카파가 부릅니다. 그대의 고운 내 사랑. 세상에 지쳐가던 내게 그대는 다가와 가물어 갈라진 가슴에 단비를 주었죠. 잊었던 희망의 노래가 새록새록 솟고 그대 그리며 사는 날들 꿈만 같아요. 그대 고운 내 사랑 지금 이 노래 당신과 함께 듣고 싶어 준비한 지금 이 노래 믿고 들을 수 있는 저 이가흔의 플레이리스트 속 한 곡을 추천합니다. 오늘의 여행을 더 즐겁게 만들어줄 노래 같이 들어봐요. 싱어송라이터 우효를 아시나요? 독보적인 그만의 분위기와 음색뿐 아니라 노래마다 다채롭고 깊은 메시지를 담고 있어서 꼭 소개해드리고 싶었어요. 모든 노래를 들려드리고 싶을 정도로 제가 정말 좋아하는 가수입니다. 어렵게 고른 오늘의 노래 외에 우효의 다른 음악들도 꼭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이 노래는 어두운 현실에 순응하기보단 달라지고자 용기 내는 모든 이들을 응원하는 곡이라고 하는데요. 그럼 지금 바로 들어볼게요. 우효 브레이브. 맞는 가이드가 소개하는 나미비아의 축제입니다. 우리가 지금 떠나온 10월은 어떤 축제가 열리는지 궁금하시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직접 참여해보려고 합니다. 여행, 목도 마르고 배도 고프고 쉽지 않잖아요. 우리와 같은 여행객에게는 최고의 축제, 바로 옥토버 페스트입니다. 보이시나요? 이곳은 휘황찬란한 장식으로 눈을 홀리고 맥주를 벌컥벌컥 마시며 소시지를 곁들이는 축제다운 축제를 즐기는 현장입니다. 10월에 나미비아 전국에서 축제가 열리는데 운 좋게 10월에 함께 떠나오게 되었네요. 여기저기 다들 맛보고 즐기는 모습이 참 아름답지 않나요? 여러분도 얼른 가셔서 마음껏 즐기고 오세요. 아참, 모든 것은 적당히가 제일 어렵고 즐겁다는 거 다 아실 거라고 믿어요. 에프엑스 포 월즈. 감정이란 꽃은 짧은 순간 피어나는 걸 티끌 하나 없이 완벽했던 시작을 넘어 무슨 파란 빛이 파고들어 어지럽힌 걸 미스테리 미스테리 빛을 향해 발을 디뎌 Not the answers But now they mean nothing Cause these are coming here with something 새 문을 열고 또 열수록 점점 더 커지는 너만이 가득한 four walls 또 다른 색깔의 new walls 깊이 빠져드는 new world 난 잠시라도 눈을 뗄 수 없어 제가 준비한 오늘 여행은 아프리카의 나미비아로 떠나는 여행이었습니다. 청춘은 바로 지금이란 말처럼 지금을 가장 생생하게 보여줄 수 있는 곳으로 선택했던 거였는데 마음에 드셨나요? 한 폭의 그림과 나미비아의 문화, 축제까지 눈앞에서 보고 체험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겨 만족스러운 가이드였습니다. 여러분도 생생한 나미비아를 완전히 느끼셨길 바라요. 지금까지 PD 강상윤, 기술 이정민, 저는 맞는 가이드 이가은이었습니다. 다음 여행지에 먼저 가 있을게요.